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에 현대적 설계 수단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관계 부문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